뿐이라고 Baby baby not to say 아직 남아있다면 You and me, me lost in my mind 다른 모습이라고 고개 저을 너무 많이 아파해서인가 봐